위대한 수령 김일성 덩지의 서거 22돌세쯤에서 바나마 국적 선박 카이시앙호 정유 57호 선원들의 회고 모임이 1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인류 자주의업 실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기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